DJ. Yeah. Everybody move it. Make a lot of noise.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신나게 군댕이들 흔들어. It's time to party. 나 지금 왔어, ladies. 번쩍번쩍 빛나는 멋쟁이. 거리를 거니면 모두 날 바라봐. 태양은 머리부터 비춰 날 알아봐. 내 옆에는 모두 무릎을 꿇어. Baby, 스무가 그립을 끌어. 노래하고 랩을 하고 내 스타일 그대로만 나나 충분하니까 턱을 들어.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가는 멋진 삶 위에 내도 윈윈 그렇지. 난 모두들 반해버려. 어찌나 멋진 걸 몹시 나다들 혹시 나가. 어깨를 털고 난 앞으로 간다. 박자에 맞춰 다 리듬을 차라. 오늘도 역시 주저앉지 말고 하나 둘. It's just somebody holding on. It is somebody holding on. You make me hot inside of me. Turn me on. Really holding on. Are we really holding on? That is crazy. You just wanna love me tonight. Fly 좀 더 멋지게 I'm fly 좀 더 거칠게 Fly high 두근두근 심장의 진동은 더 세지네 난 바로 와잖아 바로 위 람이 날 다시 눈뜨게 해준 걸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모두 모두 엎드려 게임은 이제 시작 Let's go 잘 빠진 몸뚱아리 잘나가는 스타일 주머니는 가득 차서 두 앞에 나 기타 이제는 새롭게 더럽게 나 시간 절대로 꺾이지 않은 나의 자신감 특별한 걸 보여줄게 더 세게 화끈한 남자 난 쿨하게 yeah. Everybody get up 움직여 이제 다 나처럼 모두 bump it up. It's somebody holding on. It's somebody holding on. You make me hot inside of me. Turn me on. Somebody holding on, it's somebody holding on. You make me hot inside of me. Told me.